집 그땐 하나나는 네 메뉴 네가 없는 하루를 견뎌내기 힘들어 혼자 먹는 커피는 왜 이렇게 쓴 거니 너라면 너란 말야 우리가 어떻게 지내왔는지